H UBS.어서 와. 방송국은 처음이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중앙언론기구 한대방송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어서 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는 한대방송국 국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방송국 이야기와 비슷한 진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라디오입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몸이 두 개라는 소문이 있는 국원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한대방송국 국원은 바로 저희 방송국의 대장 김민지 국장님입니다. 저희 국장님은 헙스를 총괄하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보도부의 기자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저희 한대방송국의 리더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의 어서와 김민지 국원은 처음이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국원은 저희 사이에서 열정걸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일들을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저희 국원들 사이에선 김민지는 몸이 두 개야, 몸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일하는 거지 라면서 장난으로 말하기도 해요. 김민지 국장님은 항상 시도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이뤄내고 싶은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전하고 실현시키는 것을 즐기죠. 리더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 하나도 헙스를 더 다채롭게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항상 웃고 파이팅 넘치는 국장님도 하지만 항상 머릿속엔 걱정들이 산더미처럼 많다고 합니다. 국원들이 지치면 어쩌지? 학교가 헙스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은 어떻게 하면 방송국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등의 고민들이 머릿속에 항상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원들이 실망하면 어쩌지? 라는 질문이 가장 자신을 괴롭힌다고 해요. 가끔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실수할까 두렵기도 하지만 국장님께서 계속 열정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다 국원들 덕분이라고 하네요. 본인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 방송국 사람들이 가장 따뜻하다고 합니다. 항상 소중한 국원들을 보며 내가 더 잘해야지 하며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해요. 그녀가 표현하길 헙스는 내 전부야 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국장님의 방송국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제 국장 김민지 말고 기자 김민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김민지 국원의 확고한 꿈은 바로 기자입니다.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부모님 덕에 어렸을 때부터 기자의 삶을 간접 체험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서서히 기자라는 직업에 반하게 된 거죠. 사건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진실을 끈질기게 쫓는 삶을 상상하면 가슴이 뛴다고 하네요. 사실 그녀는 디자인을 전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하지만 가슴 한켠에선 디자이너 대신 기자가 되는 자신을 상상했죠. 결국 그녀는 디자인과를 포기하고 사회학과를 택했습니다. 언론계에서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선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물론 기자라는 직업은 워라밸은커녕 여느 사짜 직업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는 직업은 기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만약 내가 기자가 되지 않는다면 뭘 할까? 근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래요.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고 또 리포팅하는 모습만이 그려진다고 해요. 여러분은 김민지 국원처럼 가슴 뛰는 직업이 있으신가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 그런 꿈 말이에요. 오늘은 한대방송국의 실무국장이자 보도부원 김민지 국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장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방송국을 얼마나 아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였던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국원들이 얼마나 국장님에게 의지하고 고마워하고 있는지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자신한테 실망하진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도 반드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이해해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혹은 그 불안을 에너지로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인정받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오늘의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에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금요일마다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이상으로 아나운서 임세윤, 디렉터 김민지, 엔지니어 문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